이젠 바다들이라 해도 너의 향기가 너무 지저분해 떠도 보이지 않아 새로워야 할 모든 것이 아직 잃을 게 많은데도 그런 길을 바라봤으니 마치 눈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마치로부터 날 깨워줘 마치로부터 날 깨워줘 마치로부터 날 깨워줘 나는 너를 잃을 수 없게 이제 받아들이려 해도 너의 향기가 너무 짙어도 내 너도 보이지 않아 너와 함께 할 모든 것이